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랭.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랭. 네, 안녕하세요. 서드랭 1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팟캐스트를 만든 기획자 서승환이고요. 네, 저는 공간 제공자 네, 김민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이버상에서 지금 듣고 계시죠? 사이버상에서 얘기하시는 저는 김승찬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네, 외노자죠, 외노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팟캐스트를 처음으로 녹음을 하게 됐네요. 이야, 감개무량합니다. 아, 예. 아. 사실 뭐, 우리끼리 그냥 재미도 아니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성립이 됐네요, 어떻게?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하고 할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진짜. 네, 사실 아, 자취방에서 지금 잠옷 바지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안 돼요. 부끄럽습니다. 네. 김승찬 씨, 거기는 몇 시입니까? 아, 여긴 아침 8시 정도 됐습니다. 아침 8시요? 아, 그 계신 나라가 어디예요? 네? 계신 나라가 어딥니까? 아, 계신 나라. 저희 외국인 노동자가 네,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 네. 아, 그 헬조선을 탈출하셔가지고 아. 이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셋 중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직장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튼 떠나니까 좋은가요? 그렇죠. 떠나니까 좋아요? 어떠냐고요? 네.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신기해.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1년 전만 해도 생각을 잘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1년 전에 그 회식 자리 가가지고 막 뺨 맞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소주 잔 맥주 맞고 막 물 막 맥주. 네. 하여튼 뭐, 네, 뭐 회식을 안 하는 게 좋죠. 뭐. 아, 이 친구가 이제 네. 회식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회사원들의 비애죠. 일단은 우리가 그 서드랙이라는 게 이제 제3세계 강의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강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뭐 좋은 강의는 아니고 저희가 그냥,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썰을 풀겠다. 뭐 요 정도인데 나중에 뭐 이렇게 이민이나 뭐 코딩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승찬 씨가 한번 수고를 해주세요. 네? 말씀하시죠, 김승찬 씨? 리액션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 끝부분은 약간 이게 그 끝에 말까지 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아, 아, 죄송합니다. 저희 장비가 네, 최다 합해서 2만원짜리 장비라서요. 그렇죠. 그렇죠. 새로 산 건 2만원짜리 밖에 없어요. 네. 장비가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렇고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요거 시작하게 된 뭐 계기나 팟캐스트라는 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네. 뭐 요런 거를 한번 오늘은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와, 전 지금도 몰라요. 이게 왜 있는지.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기획자니까 주로 썰을 풀자면 네. 이제 그 팟캐스트라는 게 원래 그 조금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아니면 이제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 개인 스튜디오를 보통 빌려서 하시더라고요. 그 송은이 김숙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 스튜디오 자체를 아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그 망원동인가 뭐 어딘가 있대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할 때는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핸드폰으로 저도 녹음을 하는데 요 이제 좀 이제 잘 못 받아들일까봐 요 마이크를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2만 원짜리 마이크를 하나 샀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거를 뭐 굳이 뭐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김승찬 씨가 이렇게 캐나다로 떠났잖아요. 아, 얼굴을 못 봐. 우리가 되게 셋이서 잘 놀았는데. 그렇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 이거 여행 갔을 때 생각나요, 김승찬 씨? 아 생생 얼마 전에 그 사진 정리하다가 눌렀어요. 어디 맞죠? 사진을 보고서. 우리 어디 여행 갔을 때 사진이던가요? 그 일본 저희 포장마차 아~ 갔었잖아요. 네, 즐거웠죠. 네, 거기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봤어요. 아, 그렇죠. 거기서 그 일본 아주머니께서 김민철한테 키스하고 싶다고. 네, 와타시 노스타이루 데스라면서. 직접적인 방송. 네,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키스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근데 난 이참에 해보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주 놀러 다니던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떠나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할 그 공간이 없어졌어요. 아유,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이렇게 셋이 떠들고 놀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김승찬 씨 이렇게 지금 김승찬 씨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냐면 지금 카카오의 무료 통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연결돼 있는 폰으로 지금 마이크 근처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3명, 사실상 오프라인은 2명,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1명,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드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우리 외노자의 사진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보셨어요, 김승찬 씨? 아, 저 아직 홈페이지 접속을 안 해봤습니다. 아, 정말 책임감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이네요. 아, 예. 괜찮아요. 안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기 사진 보내놓고 그냥 됐다 이거지. 사진 참 적나라하게 보냈어요. 중간고사라. 뭐 핑계가 많아. 근데 나이 서른에 왜 중간고사를 보십니까? 중간고사를 왜 보십니까? 왜 보냐고요? 네네. 아, 지금 제가 여기 캐나다 칼리지에 와 있거든요. 원래 칼리지. 경제학, 정치학 쪽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러 왔거든요. 뭐 프로그래머도 근데 사실상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닌데 또 이제 그렇죠. 꿈을 품고 나가서 직접 처음부터 그러는 거잖아요. 야, 코딩 하나하나. 네, 맞습니다. 아, 중간고사 그러면 그 컴퓨터 학과는 이렇게 종이로 시험 보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시험을 보나요? 저는 그 과목마다 다 되게 다르게 돼 있는데 어떤 과목은 뭐 컴퓨터로 시험도 보고 근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코딩의 시험을 다 종이로 아, 그쵸. 그, 저도 대학 다닐 때 저 놀랬던 게 중간고사를 본다길래, 네. 이게 당연히 타입을 하겠지라고 갔는데, 종이를 주더니 거기에다 코딩을 하라고. 명령어를 적는 거예요? 응, 적고서 그게 돌아가면 점수가 나오고, 안 돌아가면 왜 안 돌아가는지 이렇게 버그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깎더라고요. 매우 원시적인데요. 그 조교가 힘들었을 거야. 다 쳐야 되잖아. 이거 조교님들 고생하셨네요.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김승찬 씨도 시험을 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 그런 거를 한 번쯤은 경험은 해봤는데 뭐 지금은 그냥 뭐 반도체 업계에 있기 때문에 코딩은 별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김승찬 씨는 사실 요거 사실 저희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예, 뭐 마이크랑 핸드폰 달라 하나 준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준비는 하셨네요. 나는 내가 만약에 외국에 있고 친구들이 이랬으면 나는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렇긴, 사실 그렇긴 하죠. 예. 지금도 실감 안 나죠. 예. 그래서 지금 코딩 담당이 요 서드렉에 코딩, XML 코딩을 해가지고 요거를 팟캐스트에 올리는 담당이 그래서 김승찬 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되게 한숨 속에 있잖아요. 한숨 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헬로 월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신감이 없는데? 좀 말꼬리가 작아집니다. 잘 할 수 있어? 이런 아직 뭐 처음 단계지만 프로젝트 같은 걸 계속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 좋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 카페가 있는데 요 이제 네이버 카페.naver.com/하고서 3rdlec 서드랙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이제 사진 관리 이런 거는 또 이제 김민철 씨가 맡아주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계획이요? 네. 최대한 많은 엽사를 모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지금도 지금 이제 김승찬 씨 사진이 이제 대따시 많게 나왔어요. 이렇게 엽사진이라 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클릭하면 그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쥐가 어떻게 나는지도 몰라, 이미.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를 좀 해주시고. 네. 저희 이제 뭐, 사연 같은 게 올라오는 게시판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직장인 잔혹 동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쓸 것 같고. 네. 이제 나머지 게시판에서 뭐, 글 올라오고 이런 거 좀 이제 같이 김민철 씨와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빠른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서드렉 하면서 매주 시간 내셔야 되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 네, 그럼요. 토요일 아침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김민철 씨가 그 가끔 금요일에 하면 안 되냐고. 나름 바쁜 사람이라서. 밤이야? 그쪽 한국 금요일 밤? 그렇죠. 네, 그렇죠. 금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럼 캐나다는? 아, 금요일 아침. 매는 제가 수업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사실 지금 그러니까 가끔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뭐라고요? 여자친구랑. 뭐라고요? 적당히 거기까지. 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누군 뭐 여자친구 없나? 나는 곧 결혼하는데. 여러분. 네, 우리 서성아 씨가 내일 상견례를 한다 합니다. 아, 아. 네, 저는 내일 상견례가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네요. 지금 그 네, 유연수 셰프의 그 두레유라는 식당에 가서 여섯 명이 이제 식사를 할 예정인데 가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이것저것 하시겠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고야? 결혼이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누가 오겠어? 뭐 팟캐스트 듣는다고. 그러면 일단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코너가 세 개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코너가 제3세계 강의라고 해서 이렇게 썰을 푸는 게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직장인 잔혹동화 이렇게 해서 그 직장 생활과 고전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섞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해서 이제 친구들을 소개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 일단은 근데 저희가 이제 첫 화니까 친구 섭외가 안 됐어요 사실. 아유, 친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승찬, 김승찬 씨 캐나다 친구 사귀었어요? 어? 벌써? 아 그럼요. 근데 여기 쪽 완전히 그 백인 현지인들은 아직 제가 말을 완전히 못 알아듣지만 아시아계 애들은 많이 좀 사귀었습니다. 아 아시아계? 그러면 한국인이에요? 친구 사귄 게? 한국계?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난 그 캐나다인인데 아시아계 친구들. 아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뭐 중국계 캐나다인 뭐 한국계 캐나다인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뭐 중국계랑 뭐 쪽쪽 혼혈인 친구들도 있고요. 네. 약간 김승찬 씨가 전 예전부터 이렇게 중국계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계시잖아요. 중국계 친구들하고 친해. 그렇죠. 친구가. 매력적인가 봐요. 중국 쪽에서 좀 먹히는 페이스인가? 그렇죠. 중국의 인도 쪽이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부끄럽네요. 여튼 뭐 아시아계 친구들을 좀 사귀었다. 지금 가신지 가능하다면 뭐 나중에 영어로 이렇게 뭐 친구 섭외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쪽에도 네. 영어 되시는 분 그러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네. 한번 같이 프리 토킹을 할 수 있게. 나는 못해. 저도 못합니다. 리액션만. 오, 굿 월드. 굿 월드. 야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캐나다 현지의 삶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좋죠. 되게 굉장히 교육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방향을 잘 잡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친구를 소개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총 3개의 코너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근데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전문 방송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라디오라는 게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말을 한다라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무리.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보고 이게 얼마나 되나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재보고 이후에 한번 차근차근 조절을 해보는 걸로 기획을 해 나가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김승찬 씨 혹시 팟캐스트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럼요. 저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프로그래밍 관련된 팟캐스트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나는 이렇게 뭐 코딩 관련 이런 거 팟캐스트 못 들을 것 같은데. 아유. 그 뭐 누구 거 어떻게 들었어요? 막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 거를 들었네. 네. 네. 아 어떤 팟캐스트 들었냐면 일단 나는 프로그래머다라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나는 낙곰수네. 낙곰수 패러디네. 팟캐스트고요. 얼마 전에 그 종영을 하긴 했지만 거의 한 2년간 되게 정기적으로 그 좋은 인터뷰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처럼 되게 전문가적인 그 프로그래머들을 섭외를 해서 많이 소개를 해줬던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좀 전문 용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알아듣기 힘들었다라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항상 그, 예능, 저 지금 이렇게 딱 말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능 MC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요. 이렇게, 네. 요 뭔가를 할 때는, 저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그쵸, 미팅 가서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예능 코미디 쪽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가장 핫했던, 근래에 핫했던 김생민의 영수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수증.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그거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음흠. 이런 것들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특유의 그런 옛날, 그 옛날에 이제 아마추어들이 했던 코미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들어보고 이제 신생 팟캐스트들도 몇 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우리 세 사람처럼 만나서 재미난 얘기하고 썼다. 그런 거 하던 팟캐스트도 들었는데 아 근데 확실히 요즘은 팟캐스트가 약간 전문화가 된 것 같아요. 아, 그 전문 코미디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 방송들 하듯이 막 이렇게 2시 탈출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용을 바란다 이런 건 정말 어불성설이다. 안 돼요. 내가 사실 뭐 우리가 꿈을 크게 갖고 내가 김승찬 보러 갈 생각도 했는데 이걸로 돈 벌어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우리 친구도 보게 해주세요. 친구 보고 막 같이 가서 막 우리 세 명이 드디어 만났어요 말하고 야, 정말 눈물 받아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네. 그 가끔 그 들으면 근데 코미디 쪽을 들으면 네. 거기는 협찬이 꽤 들어와요. 광고 타임이 있어, 딱, 광고 타임이. 가지고 그, 뭐, 이렇게, 미궁 대장사랑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딱, 유명한 애들. 그래서 그런 거 꼭 우리가 하나씩 물 수 있도록 내가. 예, 오늘 카페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광고 문의 게시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만들었거든요. 아, 이거 꿈이 참 야무집니다. 네네네. 아, 꿈은 커야죠. 네. 여튼, 뭐, 김승찬 씨도 만약에 우리가 요 팟캐스트로 뭔가 이제 그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빨리 뜸들이지 마세요. 이제 목소리가 비면 안 돼요. 생각에는 일단 선글라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의 구독자가 생긴다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뭐 가치를 더 줄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지만 내가 바라는 그런 코믹한 건 아니네. 너무 전문적이야.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 전문용어로 진지충이라고. 네. 이런 친구 한 점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중심을 잡아줘야죠. 나는 그렇죠. 좀 냉해치고 날일이지만. 그렇죠. 김민철 씨는 그러면은 또 네. 수익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요? 네. 저도 딱히 생각한 건 없는데 말이죠. 아, 사실 이 친구가 돈은 조금 벌어요. 아이고. 우리 중에 가장 고소득자잖아요. 이 친구가. 네. 그, 사실 이 친구는 약간, 그러니까 전문직? 스럽죠. 전문직이죠, 그것도. 이거 약간 개인적 뭐 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뭔 상관이야. 세상에 약사 김민철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뭐, 그래도 꿈이 하나 있다면은 핸드폰을 좀 바꾸고 싶어요. 네, 지금 그 김승찬 씨와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이 그 망한 배가예요, 배가. 여러분, 배가 기억하십니까? 배가 뭐예요, 얘? 배가? 배가 아이언 2죠. 아이언? 아이언 2. 언제죠? 2013년도? 3년도? 이렇게 너무 알뜰하게 사는 친구예요, 이 친구. 네, 아, 방금 셀카 찍는데 핸드폰이 꺼지더라고요. 김승찬 씨는 핸드폰 못 써요? 아, 저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앱등이구나. 아이고. 아, 그 아이폰이면 저희가 만약에 팟캐스트 딱 올리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뭐 이렇게 앱을 깔아서 뭐 팟빵이니 이런 걸 통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안드로이드 쓰고 있거든요. 네, 그쵸. 어떤 플랫폼에 올리냐 이걸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팟캐스트에 올리면은 거기에 이제 팟빵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공유가 되는 걸로 아는데. 아, 팟빵 플랫폼이 따로 있고 아이폰 쪽 팟캐스트 따로 있고. 그래서 아마 따로 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준비된 코더네. 아, 멋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건 김승찬 씨가 알아서 요 플랫폼 저 플랫폼 다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 승찬이 네, 준비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런 성실함이 우리 승찬이의 가장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매력중이죠. 네, 뭐 일단은 요 정도로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코너 저희 소개하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표면적으로는 서드랙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자면 이제 팟캐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썰을 조금 풀어봤는데 네. 뭐 앞으로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너무 이제 우리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보 전달도 좀 하고 그 와중에 이제 헛소리도 좀 섞고 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첫 번째 코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리액션이 조금 늦은 거 알죠? 시차예요, 시차. 내 생각에는 좀 그 버퍼링이 네. 좀 있어서 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좀 이렇게 민감한 얘기할 땐 잘하던 것 같은데 이상한데. 네, 약간 그때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코너 직장인 잔혹 동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그 요 직장인 잔혹 동화는 이제 뭐 편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랑 김민철 씨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네, 야, 요 이제 요 대사는 이렇게 딱 잘 쳐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레이션 하니까. 네. 아유 옛날 옛적 한 중소기업에 콩지 사원과 파찌 대리 그리고 월매 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에 일이 들어왔어요. 기한은 단 하루. 그러나 파찌 대리와 월매 부장은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찌 대리와 월매 부장은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들고 콩지 사원에게 야 콩지 사원! 밑빠진 톡천자에서 온 일 오늘까지 꼭 해줘! 라고 말하며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러 갔어요. 부어다 마셔라 막걸리. 콩지 사원은 쌍욕을 하며 새벽 2시까지 일을 했지만 밑빠진 독 전자에서 요구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었고 결국 콩지 사원은 사표도 없이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는 카톡을 월매부장에게 받았답니다. 책상은 물론 사비로 산 화분은 다 없어지고 미스트는 월매가 가져갔대요. 이 미스트 촉촉하구먼. 여기까지 이야기 끝.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너무 이야기가 너무 기승전결이 없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어떻게 여기 김승찬 씨의 감상평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좀 웃기네요. 웃겨요? 괜찮아요?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잘 안 들려서. 아, 잘 안 들렸어요? 아, 안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지금 근데 김승찬 씨의 반응이 이렇다면, 우리 이거 통째로 드러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럴 수가. 사실 나는 이게 편집이 거의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통째로 달라고 생각했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뭐 요거는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쓰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게 청취자가 만약에 생기면 청취자가 써주는 얘기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제가 기획한 의도 자체는 저랑 이제 김승찬 씨가 같이 이제 회사원이던 시절에 네. 서로 이제 그 회사의 악패스 요즘으로 말하는 이제 적폐 이제 그 적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직접 말하면 너무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비유하듯이.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앞으로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모아서 뭐 시청자 사연도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김승찬 씨는 요거 들으면서 이제 옛날 직장 생활 생각은 안 나던가요? 그 콩지랑, 네. 그 김민철 씨가 그 되게 연기가 잘한다, 뭐 이런. 감상만 들었고 아유 그 밑빠진 톡 천자에서 거기 연극부 출신입니다. 여튼 뭐 그 콩지 사원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사원한테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네 나이가 이제 좀 그 이제 부장 뭐 대리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을 던지는 거 이런 거 이제 회사에서 번번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할 일 아닌데 저 윗사람이 던져가지고 네가 해라. 중소기업은 그리고 그런 고용 안정성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야근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렇죠. 야근을 그래. 했더니만 택시비도 안 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전문직에서 다 발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친구들이 여튼 뭐 김승찬 씨는 이제 그거 벗어나서 코딩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코딩을 다 배워서 직장을 나갔는데 똑같이 일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이제 적폐가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신 여기서는 네. 그렇게 일한다면 그만큼 대우를 더 해주기 때문에 역시 꿈과 희망의 나라예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나라네요. 그렇죠. 역시 북미. 네네. 그 캐나다 사람들은 그리고 되게 온화하다면서요.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화내고 이런 거 없다고 하던데. 그래요? 아니에요? 네, 확실히 뭐 제가 아직 여기 두 달밖에 안 있어봐서 뭐 정확히 제가 캐나다를 전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미국 잠깐 있어봤고 캐나다 왔는데 확실히 이쪽 사람들이 좀 더 순둥순둥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부럽네. 나도 돈 많이 있으면 가고 싶다. 아유, 가지 마 얘들아. 여기서 살아야 돼. 저 외국인 울렁증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외국에. 뭐 전문직이니까 나갈 필요 없지 뭐. 나 같은 이렇게 월급쟁이는 하루하루 매일 퇴사와 사실 내가 이 팟캐스트 하는 것도 사실 퇴사가 조금 하고 싶은데 돈벌이를 할 게 없어. 이걸 들으신 부장님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부장님도 알 거야. 쟤는 글렀어. 쟤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해서 다음번에는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코너도 이렇게 순식간에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 5분짜리 코너야 이거. 어떻게? 부끄럽습니다 이거. 아, 부끄러워요? 네, 이거 또 한다는 거예요. 네, 또 해야 돼요. 앞으로 대사 매번도 할 거야. 대사 매번도. 하여튼 뭐 재밌게 한번 해보죠. 나날이 발전해가는 팟캐스트. 그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인 이제 내 친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를 할 텐데 네. 일단은 오늘은 소개 뭐 친구 소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의 각자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승찬 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네. 그러면 저랑 저 김민철 씨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본 당사자를 빼놓고 두 사람이 토크를 하는 거죠. 놓고 뒷담화 하자는 방송인가요? 아, 그리고 서로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일단은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저희 세 사람은 처음 네. 만난 게 이제 친구가 된 게 이제 그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그쵸. 만났잖아요.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네, 그래서 각자 그 다루는 악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쵸. 김승찬 씨 다루는 악기가 뭐죠? 저는 비올라. 비올라를 다루고 있었고 김민철 씨는 저도 비올라였죠. 네, 두 사람 비올라, 저는 바이올린을 네.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근데 김민철 씨는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춤 추는 동아리를 하다가 갑자기 오케스트라를 하겠다고. 네. 바로 이거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아, 나는 춤 추는 동아리 출신이라서 난 좀 잉해춘 줄 알았어. 아, 잉해치. 그 뭐 김승찬 씨는 첫 인상이 어땠나요, 김민철 씨? 아유, 그땐 순수했지 내가. 첫 인상이야? 네네. 말할 수 없어요? 되게 발랄한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되게 좋게 말해주네요. 네, 승찬이를 좋아해. 발랄하다의 다른 뜻은 약간 정신이 나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것도 좀 내포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얌전했습니다. 우리 셋 중에는. 발랄하고 발랄하다. 우리 셋 중에는 김승찬 씨가 가장 차분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딱 김민철 씨를 봤을 때 조금 이제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니?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엇박자 나네요. 다른 성향의 사람들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매력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요? 네. 거의 10년 만에 알았네. 네. 감사합니다. 네예예 예. 네, 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악기 하면서 좀 친해진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악기 말고도 거기는 이제 대학교 동아리였기 때문에 술자리도 많았고 같이 술 먹고 놀다 보니 이제 친해진 것도 있었죠. 그리고 제일 큰 건 근데 또 그 악기 다루는 동아리에서는 이제 연주회 같은 거를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학기마다 있죠. 그거를 하면서 이제 합숙 연습도 있고 매주 그냥 출퇴근하는 연습? 그렇죠. 네, 저희 그런 게 있어서 한 주 6회 정도 나갔으니까요. 네, 그때는 많이 할 때였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동아리 생활을 윗선배들이 좀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됐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꼭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 리더한테 권위를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사람들을 막 조금 압박을 해서 그 결과를 낸다라는 건 지금 사실 회사를 가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던 동아리였는데 그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졌었죠. 그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로 선배들한테 인기가 많았잖아요. 특히 누나들한테. 그 본인 별명 기억해요? 기억은 하는데 지금이랑은 전혀 이미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 줘봐요. 본인 별명이 뭐였어요? 별명이 흰둥이 하나 있었고. 예, 멍멍이. 네. 그리고 또 하나였으면 또 다른 거? 게, 아,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억을 삭제시킨 것 같은데요, 일부러. 알고 있는데 말 안 하기야. 아니 뭐 김승찬 씨는 굉장히 기원받는 스타일이었고,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남자 선배들한테 조금 더 인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뭐 선배들이 술 잘 먹고 이러니까 뭐 회장감이다 이래가지고 아... 나중에 약간 그런 소리 들었어요. 뭐 쟤는 뭐 지가 뭔데 제왕 교육처럼 이렇게 선배들한테 뭐 교육받고 왕자 교육이라 했죠. 그런 거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욕을 먹었었죠. 그리고 또 김민철 씨는 본인이 그 오케스트라에서 역할이 어느 역할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오케스트라에서 여자친구 만드는 그런 역할이었죠. 아, 근데 또 영리했던 게 그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친구들 말고 잠깐 나왔다 간 친구 막 이런 친구들 이렇게 잘 거기까지 합시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사귀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그 여친이 있다 막 이렇게 오픈해서 좀 놀란 적이 있었죠. 여튼 그러면은 뭐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 대한 첫 인상, 이게 뭐 서승환 김민철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땠나요? 아 저는 그 세아 씨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오, 좋아 좋아. 그 여름에 저희가 캠프를 갔을 때였어요. 네. 캠프를 저쪽 어디였냐? 그, 전라도 저쪽. 네, 변산반도 거기 갔었어요. 변산? 예, 군산반도였나?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바닷가 근처로 갔었는데, 저 친구가 갑자기 큰 튜브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좀 늦게 갔는데. 발음이 좀 되게 굴러가는 소리를 해서, 아, 얘는 재미교포 친구구나. 재미교포! 하이! 내가 그때 그 캠프에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많은 게 좀 늦게 갔는데 애들이 다 놀러 나갔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그 놀러 나간 친구들하고 놀겠다고 튜브를 하나 띨링띨링 들고 갔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옛날에 반장 부반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대학교 처음 딱 입학해서 어디 뭐 합숙 연습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수박을 이렇게 몇 통 수십 통 사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 넘치시네요. 뭐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제 수박 장사 하는 애냐고 집이 수박 농장 아냐고 말해서 막 어디 분홍 아니냐고 네. 소문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재미교포 재미교포 수박 농장 네, 워터멜론 야야야 원달러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도 뭐 혹시 또 다른 첫인상이나 혹은 김민철 씨의 첫인상은 약간 어땠나요? 김승찬 씨 김민철 씨는 그냥 그 되게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못하고 그 순동아리에서 왔다 그래서 되게 오케스트라 좀 안 어울리는 친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좀 맹비난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 즐거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아 근데 와서 열심히 활동했잖아요. 그쵸. 같은 악기원으로서 김승찬 씨가 본 김민철 씨는 어떠나요? 분위기 메이커였죠. 그렇죠. 보통 저희가 오케스트라 할 때는 이렇게 그 악기별로 모여가지고 부분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보다는 아무래도 김승찬 씨가 김민철 씨와 좀 더 자주 마주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쭉 흘러서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회장을 하면서 또 이제 동기들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많이 불러 모았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승찬 씨도 많이 도와주셨고 김민철 씨도 많이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그 저희 뭐 저 회장할 때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없나요, 김승찬 씨?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제 승찬 씨가 땀을 많이 흘렸죠. 그렇죠. 예, 제가 좀 땀이 많죠. 이제 몸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육수가 흐른다 하죠. 다들 막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그때는 또 그리고 긴장하고 사람이 힘들면 그렇죠. 땀이 많이 나죠.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24시간 그랬어요. 동아리 회장하면 어느 날 진짜 내가 기억나는 게 뭐 어느 날 뭐 이렇게 놀이동산 갔는데 문자 받고 바로 나와가지고 막 일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저녁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선배님한테 이렇게 제가 그럼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혼나고 막 별래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 여튼 뭐 그런 생활도 있었고 저희가 그리고 또 뭐 예를 그 뭐 대학교 다니면서 그 동아리 말고도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놀기도 많이 놀고 그렇죠. 저희 또 뭐 그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피막이라고 해서 피자에 막국수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요즘 저 약국 직원들한테 했더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왜? 피자에 막국수를 먹냐고. 근데 우리 되게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때 그랬는데. 어땠어요 김승찬 씨는? 피마. 네, 엄청 잘 어울리죠. 그거 기숙사에서 엄청 인기 있는 메뉴였어. 그렇죠. 동반회에서도 그래가지고 시켜먹고. 그게 가격대가 그리고 생각보다 안 비쌌어요. 저렴했어요. 피자랑 막국수가 오는데 2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그쵸. 기억해요. 피자 먹고 막국수 먹고 막국수 먹고 피자 먹고. 뭐, 피자에 막국수 올려 먹은 적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게 또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셋 다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집에 일찍 가는 것보다는 동방에 남아 있다가 우리들끼리 놀러 가고 뭐 술 먹고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진 것도 있죠. 술 먹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졸업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사실상 이제 대학교 친구 중에는 졸업하면은 연락이 끊기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우리끼리는 연락을 꽤나 자주 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 여기에 묶여 가지고 김승찬 씨도 사실 묶였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아니요. 전 좋습니다. 난 사실 근데. 긍정왕. 사실 근데 난 이 김승찬 씨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 좋은 이런 거에 비해서 속마음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다 이미지 메이킹하고 속으로는 뭘 할지 몰라. 그 우리 셋이 일본 놀러 간 적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때 김승찬 씨가 그 갑자기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아, 네. 나는 별도 행동을 하겠다. 아. 예, 사실, 근데 저는 그때 걱정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원래 저는 이제 김민철 씨랑 저랑 여행 스타일은 조금 맞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좀 하드한 일정. 그렇죠. 네. 정말 쉴틈 없는. 근데 김승찬 씨는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좀 쉬어가는 여행이란 여행이란 휴식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딱 김승찬 씨의 그 표정과 그 행동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이 친구가 이제 우리랑 두 번 다시 여행을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저도 제 감정을 잘 모르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제 감정을 잘 몰랐는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근데 맨날 술 먹으니까. 그렇죠. 네, 좀 많이 먹긴 했어. 우리 몇 방 며칠이었죠? 그때 몇 방 며칠 안 됐어요. 한 4박 5일, 3박 4일? 막 이랬는데. 매일매일 술 마셨죠. 그리고 새벽에 술 먹고 아침에 나갔잖아요. 아, 네. 아,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 한 4시, 5시까지 마시다가 갔죠. 그것도 그렇고, 그 뭐냐, 그때 구마모토 지진 났을 때라가지고. 아, 네. 성 무너졌을 때. 우리가 딴 데 못 가고 계속 거기 그 후쿠오카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니, 즉흥적으로 여행 계획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드했어.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걸었죠, 그때. 아, 두 분 다 그 체력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김승찬 씨도 뒤처지진 않았어요. 문제는 이제, 체력이 방전이 됐을 때 이제 약간 기분이 다운이 됐다는 거지, 조금 이제.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때 조금 우리의 우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 여행이란 게 가서 그 요즘에 그 이슈 되는 거 아시죠? 그 스웨틀라나 그 러시아 사람 그 어서와 한국 그거 프로그램에서 4시인가 3시 여행하는데 한 친구가 나 이렇게 여행 못 하겠어. 촬영 중단해. 막 이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나 김승찬 생각이 나는 거야. 어머나. 김승찬이 얘가 젠틀해서 그렇지 좀만 안 좋았으면 쟤처럼 그 걔처럼 니들끼리 해. 니들끼리 해. 난 갈 거야. 백조도 한국. 그랬을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또 이제 김승찬 씨 가기 바로 직전에 약간 같이 낚시 가자 뭐 해가지고 캠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날 두고 갔지. 네, 그때는 근데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걸 하지 않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가는 걸로 했는데 그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봤을 때 김승찬 씨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힘들 괴롭히는 거야. 되게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디서 잤니? 그냥 그 텐트 쳐놓고 거기 뭐라 해야 되지? 들어갔어요. 보도블럭에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잤는데. 네. 그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그때 되게 신경 썼어요. 웬간한 거는 이제 밥만 딱 먹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었군요.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걸 보면 택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래 신경 쓴 거냐? 아니요. 뭐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원래는 저희가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뭐냐? 그 김승찬 씨가 나중에 이제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쵸. 우리가 이제 그 한번 찾아가겠다 캐나다로. 예, 네, 이렇게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뭐 앞으로 기회가 있겠죠? 아유 캐나다에서 함께 방송하고 함께 만나는. 그러면 제일 좋고. 예, 목표가 민박집 하나 차리는 겁니다. 승찬이네 민박집? 아, 예. 그 효리네 민박처럼? 좋죠, 좋아. 꿈은 야무지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여튼, 어, 근데, 재밌게 이제 좀 떠들다 보니까 한 45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의 첫 방송 네.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 해보는 게 어떨까? 아 아쉽네요. 네, 뭐 우리 우정 얘기도 얼추 뭐 이렇게 되게 대중 없이 오긴 했지만 최근까지 왔잖아요. 가장 최근에 캐나다로 떠난 김승찬 씨를 볼 예정이다. 아 네, 네. 곧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또 2화 또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1화는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게 나는 조금 재밌었네요. 네. 뭐 시청자 반응은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고 사실 2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2화는 해야 돼요. 기획하는 아, 겁니까? 우리 기획자의 마음이 방금 상했어. 너 내가 김승찬 신경 쓴 것처럼 너도 나 신경 써야 된다 너. 죄송합니다. 네. 1화가 마지막이 되진 않길 바라면서. 네. 아, 그럼요. 우리 코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딱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김승찬 씨와 함께 마지막 이제 엔딩 하면서 그냥 안녕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네, 그럼 이제 써드릭 1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